Bangladesh. It's long time no see. Now 한번 볼까 how this game goes. 그런데 다 봐도 그냥 준하게 재미 없어. 내가 이 수근이냐 왜 그냥 내비둬. 다 바꿔 버릴 거야 바빠 머리까지도. Do you wanna know where I've been at? 조금은 아파지면서 받아 틀린 길. 사실은 핑계야 너 나 받아 라시댄. 선배면 선배답게 빨리 스윙 길. You need some energy. 너 너무 나이 많아. 그런데 나이가 못하고 맨날 말이 많아. I give you energy 마치 마리 마우스. 그러니 뒷담만 하지 말고 실천해 fight. 난 한국 된장 무개념 뒤잡는 number one. 그래 이 씨발 년들 나한테 다 양보여. 겨울에 핫팬츠 아니면 미니스커트. 이런 골빈년들처럼 심한 이 잡벅스. 허세 좀 그만 부려. 너 랩도 그만 두려. 이상한 옹알이 소리 도대체 누가 들어. Nobody but you. 너 빼고 전부 듣자마자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슈. I'm cussing.